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은 주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어, 내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빛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좀 넉넉해지면 내 삶이 좀 이 궁핍에서 벗어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 내가 좀 회복되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빛된 삶의 그 기회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린데 좀 장성하면, 내가 좀 자라면,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 다 들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어린 자들은 어린 자대로, 또 연로한 자들은 또 연로한 자대로 나이 핑계를 대고 빛된 삶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랜든이라는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3년 동안 백혈병 투병을 하고 있는 11살 소년입니다. 3년 동안 백혈병 투병을 해왔는데 그에게 희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2주. 이 브랜든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없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 캐나다도 그런 것 같은데, 캐나다나 미국 쪽에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자녀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뭐 해줄까 해가지고 뭐 세계 일중간 뭐 하여튼 차를, 아빠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그걸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 브랜든에게도 그런 케이스가 주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라. 11살짜리 소년에게 어떤 소원이 나올 것 같아요? 2주밖에 못 산다. 그리고 마지막 너가 원하는 한 가지를 소원을 말해보라. 이 브랜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오가면서 보았던 홈리스들, 그 홈리스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 소원은 저 홈리스들에게,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소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각지에서 후원들이 이어졌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속속히 도착했고 2주 동안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러브 브랜든이라고 적힌 그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2주 뒤에 이 소식을 이제 브랜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브랜든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2주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브랜드는 다음날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브랜드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브랜드는 중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브랜든과 그의 부모는 능력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브랜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꿈을 잃지 마세요. 제 꿈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체 때문도 아닙니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빛된 삶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빛된 삶을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분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데는 물질, 건강,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꿈꾸면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됩니다. 빛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빛된 삶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기대치를 낮추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것, 그 정도 기대치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는 기쁜 소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는 분들이 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아세요? 아마 소를 키우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소를 키울 겁니다. 좋은 사료들을 선별해서 먹이고 때로는 자기 자녀에게도 사주지 않는 영양제를 소에게 사줍니다. 영양 주사를 맞춥니다. 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외양간에 소가 머무는 곳에 집도 깔아주고 온도를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방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소도 갇혀서만 자르면 안 돼요. 방목을 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커야 좋은 소가 된다는 거예요. 웬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에게 이런 지극정성을 보입니까? 왜 좋은 사료와 좋은 곳으로 데려다니고 값비싼 영양주사를 맞춥니까? 잡아먹으려고. 비싸게 팔려고.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사단이 우리를 사육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사탄에게 사육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편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이전에는 우리를 억압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낙들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마구마구 누리고 즐기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 세상 낙, 사단이 제공하는 그 이 세상의 편리함, 편안함을 쫓아서 갈수록 우리는 사단에게 사육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세상 낙에 빠져 사육당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아직 빛 대신 주님을 못 보신 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분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서 이제 일어나 여러분도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기만 하면 세상 낙이 지시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 빛을 예전에 봤지만 멀어지고 희미해지니까 이게 다시 세상 낙이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빛된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나 혼자 이런다고 교회가 달라지나? 그러나 여러분, 빛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전도지를 주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하루에 10명씩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2주 전에 한 영국 목사님이 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은 3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흰머리 노인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 노인에 대해서 들은 것은 영국 런던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맨 마지막에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3분 동안 간증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자기가 친척이 호주에 있어서 친척을 방문하러 갔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노인의 전도지를 받고 무시해버렸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분의 말이 생각났어. 그래서 지금 가까운 교회로 찾아왔는데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호주의 애들레이드 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의 마지막에 한 여인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는데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흰머리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동네에 마침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게 바로 이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집회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동해서 호주 퍼스라는 도시에서 또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를 다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는데 아니 신앙이 없었던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 사업상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 스트릿을 거닐고 있는데 그 흰머리 노인이 자기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난 장로요. 그렇게 하고 그냥 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계속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군데 다른 데서 흰머리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쇼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자 사경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자기가 최근에 세계 곳곳 다른 곳에서 이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달한 흰머리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목회자 사경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회 후에 네 명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찾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약 25년에서 35년 전에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노인에게 전도받고 지금 목회자가 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목사님은 이제 또 케직 사경회라는 데서 선교사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네 건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회를 참석한 그 집회에 참석한 세 명의 선교사가 그를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지금 선교사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좀 세월이 흐른 후 미국 아틀란타 부근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열린 미국 군목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목과 군종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3일 집회가 끝나고 한 해군 군목 장군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방탕한 해군이었대요. 술에 도박에 뭐 엄청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탄 그 해군 배가 시드니에 하루 정박했어요. 그래서 잠시 내려서 조지 스트릿을 거닐고 있는데 그 흰머리 노인이 자기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거리를 걷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가 군목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분은 다시 군목이 되었어. 지금은 미국의 그 수많은 군종들과 군목을 거리는 장군 군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의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인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슬람, 힌두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북동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 이런 인도 출신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죠. 또 하니까 거기에 한 인도 선교사가 나왔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외교관이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흰머리 노인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힌두교인인데. 그런데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성직자를 찾아갔습니다. 힌두교 성직자를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이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겠느냐. 그때 이 힌두교 성직자가 당신의 문제는 교회로 찾아가야 해결될 것 같다고, 교회로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찾아가서 예수를 결국 믿게 되었고, 지금은 인도에서 힌두교 이슬람인들을 선교하는 단체의 책임자가 되어서 수천 명의 인도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8개월 후에 이 침례교 목사님은 호주로 가서 이제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그 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 40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기가 3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들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나 당신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낙심될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기 바로 전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행복하게 이 목사님이 돌아간 2주 뒤에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하루에 10명씩 40명 전도를 하니까 1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겨우 7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40년 동안 14만 명에게 전도했다면 아마 자기가 들은 7번의 그 열매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한 지 4년, 5년이 되어가지만 늘 한결같은 성도의 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인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에 세운 취지가 흘러보내는 교회 아닙니까? 유학 왔다가 다른 일로 왔다가 많은 청년들이, 장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세계 곳곳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들 통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열매가 그 밑에 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면 그 조지 스트리스의 흰머리 노인처럼 낭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된 삶은 결코 흩어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간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들, 또 그 열매들이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된 삶은 결코 흩어지 않습니다. 꿈을 꾸세요. 소원하세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만왕의 왕께 엎드린 자만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리지 않은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자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오늘 그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겸손하게 엎드리며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바라며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오늘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 상황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꿈꾸면 됩니다. 그냥 소원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을 꿈꾸면 됩니다. 소원하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